부딪힌 소리가 방안 가득 채우면 그대로 난 돌아가. 차라리 난 이 비가 그치지 않았음에 내 기억 속에 살 수 있게. 난 널 아프게 했던 못난 놈이니까 널 다시 품에 안을 자격도 우산 속에 숨어서 네 집을 지나쳐.